가. 한참을 뒤쳐 있는 난 땀으로 몸을 적신 채 괴어나 한숨 짓겠지. 미련이 남아 빛가에 영원을 속삭이던 그 입술 이제는 누구를 흔들고 있나. 내 손에 쥐어준 꺾여버린 사랑을 한 번도 네 가슴에 심을 수 없나. 달콤한 그대 잊지 못해 불러 나 지쳐버린 기대 하루마다 꺼내 너의 덫에 걸린 죄가 너무 가혹해 벗어날 수 없게 온몸 가득 새겨졌나. Get away, get away from me, you freaky old Kang. I'm hood rat, honey. How do you endure with your body to the floor? Heartbreak, coming still asking for more. Your pleasure, my pain, I'm going insane. Feels like a bullet, it's going through my brain. No more drama, can't handle this. This situation so, so scandalous. 너 없인 견딜 수 없지. 최면이 시작된 거야. 못 떠나도록. Yeah. 도비는 유혹을 베어 물고 말았던 못난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 조금씩 헤어나 지워보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네. 나도 모르게 이런 내가 싫어. 달콤한 그대 잊지 못해 불러 내 지쳐버린 기대